괜시리 웃음이 나 또 생각이 나 사랑이란 게 비슷한 걸까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내 맘을 모르죠 Be with you Cry cry don't ever cry 슬프지 않길 바래 baby 사랑 이제야 알겠죠 Fly, 너와 둘이 온종일 평생 I want you, I want your love 그대 맘속엔 내가 없나요 나 혼자 쉽게 될 일이라면 마음 졸이며 애태우지 않고 내 거인데 yeah. 하고 싶은데 Hey, with you 어색하게 걸 어 가긴 먼 거 네 우리 사이에 적당한 보복은 얼마 정도일까 너와 내 눈이 마주친 그 순간 Boom 떠난 고민하는 걸 매일 밤 yeah. 어떡하면 널 헷갈리지 않게 할까 괜시리 웃음이 나 또 생각이 나 사랑이란 게 비슷한 걸까 낮에 해와 밤에 달도 내 맘을 모르죠 Be with you 둘만의 시간이 당장은 어쩔 줄 몰라도 바로 내 앞에 그대 품이 있고 내 거인 듯 느끼고 싶어 Yo, 널 보면 기침이 나온 듯 콜록했지만 싫은 웃음이 나온 걸 가린 거야 때때로 피곤해 그런 듯 하품했지만 너무 좋아서 눈물이 흐른 거야 난 감출 수 없어 나의 감정 왜냐면 난 너가 너무나도 간절하니까 당당하게 우리가 하나라고 말해줘 With you